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하고는 뭐가 다르냐? 바울이 왜 디모데 전서 한 개만 쓰지 두 개씩이나 이렇게 썼냐? 디모데 전서는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강조점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냥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에는 진리를 들을 데가 없고 진리를 배울 데가 없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강조점입니다. 그럼 디모데 후서의 강조점은 뭔가 하면 그러면 교회의 일꾼, 교회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Minister of the church, 교회의 사역자에 관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교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디모데 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을 썼습니다만은 AD 60년부터 63년까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에 1차 투옥되었습니다. 1차 투옥되어서 쓴 서신이 네 권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해서 이것을 우리가 첫 글자를 따서 외우면 에빌골몬. 잠자다가도 옥중서신, 1차 옥중서신이 뭐냐 물어보면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해놓고서 뭔이 뭐냐 그러면 몬스터 이러면 안 되고 빌레몬 이래야죠. 에빌골몬, 이것이 이제 1차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63년도에 바울이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는 5년 동안 또 여기저기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63년도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닌 얘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8년도에 다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투옥되었을 때 에빌골몬 네 권의 책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선교여행을 다닐 때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68년도에 2차 투옥되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이 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무슨 얘기겠어요?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런 얘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아 나는 내 인생 다 살았다 아이고 억울여 아이고 억울여 이렇게 벌써 죽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배우가 죽을 때 소 같구나 이러고서 죽었다는데 그러고 죽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이 순교를 앞두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 인생에는 후회가 없다. 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았고 나는 다시 살아도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나는 내 인생 잘 살았고 나는 내가 죽어도 아무 여한도 없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생에서의 모든 사역을 끝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배 사역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25살짜리가 50살 된 사람 보고 25살짜리 전도사가 목사는 이래야 됩니다 하고 50살짜리를 가르치면은 50살짜리가 25살짜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제 평생 사역을 하고 사도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딱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평생 사역을 해보았더니 사역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더라. 이런 걸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사도로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끝날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 충성스러워도 주의 종의 사역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를 하면 사역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또 죽게 되면 아주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충성스럽게 이어나갈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1장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리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죠. 죄인에게 의를 주는 것이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내세가 무엇인지 캄캄한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이고 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나가는 방향을 주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랬어요. 바른 말, 사운드 닥트린, 바울에게서 배운 올바른 교훈을 굳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죠. 사운드 닥트린.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건전한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교리가 있어요. 그 건전한 교리는 누가 가르친 거냐?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그것을 디모데가 우리에게 이어주고 그것이 바로 건전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한테 배운 바 건전한 교리를 내가 바로 지켜나가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신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여기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충성스러운 사역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단어를 각각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디모데 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역자가 가진 능력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으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공격하는 원수의 압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원수가 압박하고 원수가 핍박하고 원수가 고난도 주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런 걸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벌써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 걸 피하려고 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 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있고 바울로부터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선교사가 막 사용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끝났구나. 저 사람한테 붙어봐야 얻어먹을 거 하나도 없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증거하다가 저렇게 감옥에나 갇히는 거 보니까 나도 복음 따라다니다가는 굶어죽이 생겼다 이러고서 복음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바울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젊은 디모데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도 않고 사도로부터 멀어지지도 않고 복음으로부터도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능력도 주시고 뭘 주세요? 사랑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도 주신다. 이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근신, 뭐 벌 받고 가서 5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올바른 마음,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일단 건전해야 돼요. 아멘. 마음이 건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이 건전해야 돼요. 생각이 불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압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또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역자의 첫 번째 표식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을 지키고 압박을 견뎌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이 와도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신비주의적인 이상한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방언하는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금리빨로 바꾸는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탁 치면은 금가루 떨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사랑과 올바른 마음, 근신하는 마음 이것이 첫째로 있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이 강조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따라서 해보시죠. 능력 있는 일꾼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레이스, 은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1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은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하면 안 되죠. 누가 와서 조금 야 너 그렇게 저기 예수 믿어가지고 네가 복 받은 게 뭐냐, 네가 예수 믿어 잘 된 게 뭐냐,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거기 휘딱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건 무슨 신앙이에요. 그 엉터리 신앙. 그건 아주 허약한 신앙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가 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비유는 뭐냐? 2장 2절로 3절로 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군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아, 군인이 허약해가지고 5m만 뛰면 헐떡거리고 그럼 군복 벗어야 되죠. 군인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군인은 뭐가 있어야 되냐?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있어야 돼요. 군인이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로 발령 났는데 나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서울에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병무청에 가가지고는 사령관님 나 못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되겠어요? 군인은 군대 가서 우리가 배운 게 세 가지 아니에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면 맞고 때려도 몇 대 때렸냐고 물으면 한 대도 안 맞았다고 대답을 하고 군대 가면 그거 아니에요? 상관이 때려 한 다섯 대 때려 몇 대 맞았냐? 그럼 다섯 대요. 그러면 더 때려 몇 대 맞았냐? 열 대요. 그럼 더 때려 몇 대 맞았냐? 스무 대요. 계속 때려. 그럼 몇 대 맞았다고 해야 안 맞냐?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제대로 알았구나. 이러고서 이제 그만 때리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는 군사인 것입니다. 군사인데 나쁜 군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아멘. 좋은 군사.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아 이런 군사가 이런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것이 바로 은혜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는 2장 5절,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운동선수죠. 운동선수. 아, 운동선수가요, 운동을 하는데 축구선수가 골을 넣었어. 슛! 골인! 근데 자기 골대 넣었어. 예, 그러면 점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뭐 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는 거야. 그건 자기 팀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구 선수가 볼을 딱 쳤는데 담장을 넘어버렸네. 뒷담장. 뒷담장을 넘었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파울, 파울입니다. 또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마 100m를 5초에 뛰었어. 5초. 우샤인 볼트보다 4초 단축 했는데 이 사람은 걸음걸이가 개처럼 삐뚤어져 가지고 항상 궤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엉뚱한 데로만 뛴다. 그러면 5초 인정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하는 선수들은 항상 무엇대로 해야 되느냐? 법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는 어떤 목사가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니까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무슨 공장이냐? 무기를 만드는 공장. 그거 총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거 왜 만들었냐 하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목회를 하는데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 아무리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목회는 아닌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목회를 하다 안 되니까는 교인들하고 저 냉면집을 차렸어. 냉면. 근데 무슨 냉면이냐면 칡냉면. 식냉면집을 차려가지고는 처음에 얼마 가는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와서 먹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이익이 남으니까는 목사하고 교인하고 싸움이 나갖고 그래가지고 문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뭐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돈이 벌려가지고 목회가 되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건 법대로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좋은 군사도 되고 법을 지키는 그런 선수도 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 다음 2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농부와 같다. 농부.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가요, 농부가, 뭘 해야 됩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농부가 하고 날, 잠만 잔다. 그러면 언제 뭘 어떻게 수확을 하겠습니까? 농부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열매를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되냐? 씨를 뿌리고 일을 한 농부가 열매를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매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사람들 좀 나눠주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는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2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사역자는 고난이 와도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주는 일향 미쁘시니. 일향, 일향, 일향을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일향. 일향을 네 글자로 하면 한결같이. 주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여기 보니까 10절에 특별히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난을 당해도 참아요. 고난을 당하면 바울은 어떡하냐? 참아요. 참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에이 못하겠네 하고 때려치는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하면 참아요. 그 왜 고난을 당해도 참았냐?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해도 참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참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2장 12절, 12절에 보니까 참으면 어떻게 돼요?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고난이 와도 아이고 못하겠네, 주님 나 이거 그만할랍니다, 때려쳐. 제가요, 이 우리 부사역자들도 보면 어떤 데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또 나중에 뭘 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뭘 자꾸 못하겠다 그래요? 주의 종으로 한번 들어왔으면 죽으나 사나 이 길을 가야지.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다 있는 거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때리면 맞고 주시면 먹고 시키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성장시켜가지고는 그래서 뭐 일거리도 크게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못하겠습니다. 못해요. 못해신앙. 예?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뭘 한다 그래도 신뢰를 안 해요. 왜? 아, 너는 뭐 조금 어려우면 못한다고 하는구나. 아, 너는 앞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못한다고 할 사람이니까 난 너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사역자는 어려움이 와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뭐가 돼요? 왕노릇을 한다. 참으면 왕노릇을 한다. 택한 자를 위해서 참으면 왜 참냐? 너는 왜 참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도록 하는 목적으로 참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군사가 되게 하고 좋은 운동선수가 되게 하고 훌륭한 농부가 되게 하고 또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으니까 강력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도 힘이 필요하고 운동선수에게도 힘이 필요하고 농부에게도 힘이 필요하고 고난을 참는 자에게도 힘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은혜 속에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 사역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야, 농부가 농사 짓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그 시골에 우리 할머니 댁에 가서 삼택인가? 지게를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지게. 지게를 지는데, 야, 이 지게가요, 이게 그냥 막 나무를 잔뜩 싣고 막 놀면서 가는 걸 보면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이는데 자기가 직접 하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빈술에도 일어나기, 빈지게도 일어나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뭐 삼태기에다 뭘 담아가지고 좀 놓으면 이게 전후 좌우가 구별이 안 되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다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는 다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은혜에서 오는 강력한 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첫째로 능력이 필요하고 둘째로 그레이스, 은혜가 필요하고 셋째로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2장 15절, 15절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또 사역자는 항상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는 교회 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이름이 딱 찍혀놨어요. 후메네오하고 빌레도. 후시하고 빌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헛소리라고 다닌단 말이에요. 헛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미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때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안 믿는 자는 사망의 부활. 안 믿는 자는 왜 부활하냐? 지옥 가려고 부활하고, 믿는 자는 왜 부활하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는 것이지 부활이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아, 이 사람은 지옥 가서도 참 2000년 내내 욕먹었으니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헛소리 한번 했다가 2000년 내내 후메네오 빌레도 얼마나 성경 읽는 사람이 아이고 이놈들 나쁜 놈들 욕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지나갔다고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무너뜨린다. 16절 17절 18절 읽어보시죠.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믿음을 무너뜨려. 독한 창질과 같아요. 응? 독한 창질. 디모데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충실한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는 이 그 목사가 되는 사람은 성경 연구를 제대로 하고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목사라고 막 하고 다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짓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이 공부를 하고 무슨 연구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없이 어떻게 뭘 가르치고 뭘 설교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뭐 한두 번 무슨 뭐 은혜를 끼쳤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뭐 자기가 집회했더니 방언이 막 터지더라.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안수를 했더니 막 병자가 낫더라.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문둥병이 낫더라. 좋아요. 문둥병이 낫는다고 해서 허구한 날 문둥병자가 고침받습니까? 그런 일은 있질 않아요. 어쩌다가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목회 불가, 목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목사는 쉬는 시간이 뭐냐?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쉰다 그러면 자빠져 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쉰다고 하면은 그건 성경을 충분히 연구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연구하고 쓰고 또 생각하고 그래야 되죠. 아, 성경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은 영원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진리를 어떻게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오토매틱 수면 나옵니까? 아이, 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나 설교 준비가 어려운지, 주일은 다가왔는데 토요일 밤 12시까지 설교할 제목도 생각 안 나, 본문도 생각 안 나, 밤새 가지고 죽을 쓴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날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도 안 해. 뭐 욕 보셨습니다. 뭐 은혜 받았어.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 그러면 아버지, 나를 어떻게 이런 일을 맡기셔갖고 내가 이런 망신을 당하게 하십나이까. 문영숙 마누라 불쌍하다. 설교 모토는 네 남편 만나갖고 불쌍하구나. 우리 아들 피승환이 불쌍하다. 네 애비 설교 못해갖고. 그래가지고는 설교 잘하는 동네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을 탁 펴면 위에서 내려온대나. 위에서 내려온대. 아, 난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나도 탁 펴고 위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내려왔어요. 아,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메시지가 뭐 그밖에 안 되나. 난 지금도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하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 거죠. 그 설교가 그게 금방 그렇게 막 하루 이틀 해갖고 되는 건 줄 아냐.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목회자가 설교해 보면 제일 어려운 데가요. 어디냐면은 그 군대예요. 군대. 군대 훈련병들 설교는 그건 아주 졸라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설교가 거기 가서 코미디나 해야 조금 깼다가 도르자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려운 데가 맹학교. 아, 나 맹학교 부흥회 한번 했거든요. 청주에.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 근데 거기도 한 세 번째 설교하니까 웃기 시작합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맹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다 침도 놓는 거 배우고. 그래서 나도 한 일주일 배우면 침 놓습니까? 맹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나한테 도리어 질문하대요. 한 일주일 배우면 설교합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꼬리 딱 내리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맹학교에서도 그걸 오랜 동안 의술 뭐 이런 거 다 배워가지고 침을 가르치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동안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말씀에 대한 연구가 절대로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3장 14절, 14절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렸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끝까지만 보죠. 거기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은 abide, 영어로 abide 혹은 continue, continue. 그냥 계속해서 있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믿음의 지속성을 가져야 되느냐? 왜 말씀 안에 계속 거하여야 되느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자꾸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욕심에 이끌리고 그리고 말씀을 떠나려 하고 그리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진리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논문을 쓸 때에 하나님이 진리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야, 예수 믿는 거하고 성경의 진리의 문이 열리는 거하고는 다른 경험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진리의 눈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확 열리는 것은 그건 또 다른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내게 주시고 그때부터 저는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아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신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신학생들에게 와서 강의를 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몸을 비비꼬고 막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걸 내가 얘기한다고 막 몸을 비비꼬고 비비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병나고 어떤 학생은 드디어는 저하고 원수가 돼요. 뭐 내가 저한테 다 잘못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도 원수가 돼요. 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자기와 맞지 않다 이겁니다. 나는 세대주의 종말론 같은 걸 절대로 싫어해요. 그것은 정말로 진리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나는 알미니언주의를 싫어해요. 왜? 알미니언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자유만 높이고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고 바른 것은 이거다고 얘기를 하면 세대주의, 알미니언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몸살을 앓아. 몸살을 앓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나를 공격해. 그래서 네가 나를 공격하려면 내가 학생이니까 그렇죠. 네가 나만큼 고생하고 공격해라. 이놈아. 이놈아는 안 했어요. 속으로만 한 거지. 아니 나는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코피 터지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운 건데 응? 금방 신학교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교수한테 시비를 걸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건 뭐 혼을 내줘야지. 근데 거기서 발견한 것은 아하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허탄한 이야기를 줬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들려하지 않구나. 여기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가르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거하라. 계속 그 진리 안에 거하고 continue, 계속 그 진리를 믿고 가르치라. 실제로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잖아요. 데마. 그러니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지를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preach, preacher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들어도 전파하고 안 들어도 전파하고 전파하기 좋은 때도 하고 전파하기 나쁜 때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은요 기분 좋다고 하고 승질난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제일 어려운 때는 참으로 기분이 안 좋은데도 웃는 얼굴을 설계해야 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참으로 기분이 안 좋은 때. 아 기분이 안 좋은 때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승질날 때도 있고. 그런데 아 승질나도 웃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예. 미니빨을 내놔야 됩니다. 눈은 승질이 나도 내놓고 웃어야 됩니다. 아 웃어야지. 아 자기 승질 난다고 성도한테 승질 부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야 그게 진짜로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 가기 싫어하니까 엄마가 너는 교회 가야 된다. 왜? 너는 그리스도이니까 가야 된다. 둘째, 하나님의 성경에 교회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야 된다. 셋째, 네가 그 교회 목사니까 가야 된다.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고 막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분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4장 5절, 4장 5절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설교자는 부지런히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해서 부흥이 올 때도 하고 부흥이 오지 않을 때도 하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설교하고 직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대로 말해주는 스승을 따를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바울이 가르친 바른 교훈을 계속해서 설교하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자,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능력 있는 사람, 또 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할 때에 신학생들 와요. 너 왜 왔냐 물어보면 기도원 원장이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0점 떨어뜨려요. 면접에서. 왜 기도원 원장이 오라 그래서 와요? 저는 바본가? 처가 기도해서 소명을 받아야지. 왜 기도원 원장이 오래 기도원 원장이야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갈만한 사람 가라 가라 다 그러는 거죠. 왜 자기의 사명을 엉뚱한 원장이 받냐 이거예요. 자기가 받아야지. 아멘.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고 그래서 와도 어려운데 너는 왜 왔냐 그럼 어머니가 뭐 서원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너 어머니 오시라 그래라. 너 어머니가 목사이지 너는 안 되겠다. 떨어뜨리죠.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하고 자식하고는 달라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도 달라요. 기도원 다녀도 그 원장하고 본인하고 다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르고 형제 간에도 다르고 또 아무리 가까운 사람끼리도 다르다는 걸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형제 간에도 다릅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꾼 사역자는 자기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헌신되어 와야 그래도 힘든 건데 그렇지 않고 남의 얘기 들어서 억지로 맞이 못해서 그냥 반신반의하고 왔다는 것은 아직은 공부할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디모데후서를 잘 읽고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을 한국교회에 계속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들 있으면 다 의대 법대만 보내지 마시고 신학교도 보내시고 그래서 소명받았다 하면 얼른 주의 종으로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나 신학교 갑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묻더라고요.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 되라 하십니다 했더니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실망하시는 빛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 전에는 제가 목사 된 걸 좋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귀한 일이고 예수님의 일꾼 되는 것은 더욱더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계속 충성스러운 사역이 이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